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경 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 성원들이 20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공화국 창건 68돌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조국의 헌연일체의 위력,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의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된 역사적 계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를 진감시킨 9월의 장쾌한 행뇌성으로 백두산 대국의 건국명조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고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전서를 수놓으시며 천만국민의 애국적 열정을 천백배로 분출시키셨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천하제일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저국의 북편 땅에서 전하이복의 기적적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 것이며 백두산 대국은 위대한 태양의 나라 가장 복받은 인민의 낙원으로 영원무궁토록 강성포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백두산 통일 대강국 건설에 더욱 특색 있게 이바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애국 충정의 모범, 세계 해외 거포 운동의 본보기의 용의를 더 높이 떨쳐나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